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종신대 문제 대체 협의회가 26일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지고 현 당국의 일본과의 굴욕적인 성노예 문제 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